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거를 딱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이 무엇이 보통 자식, 돈, 명예, 건강, 대개 자기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거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복이다, 나쁜 것은 화다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이 복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복 또는 상대적인 복. 이것은 뭔가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에게 화가 되는 거. 그런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잠시는 좋은데 나에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거. 이것은 완전한 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좋은 거. 일시적인 복, 잠시적인 복, 상대적인 복, 일반적인 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절대적인 복 또는 성경이 말하는 복, 히브리인의 복의 의식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상황과 어떠한 관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좋은 거. 이것은 완전한 복입니다. 나빠 보이는데 그래도 그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은 오늘은 좋지만 내일에 가서는 안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대개가 일시적인 복으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시면 예수님은 잘 믿으니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아 사업이 잘 되니까 복을 받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그것은 일시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시적인 복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드리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73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아서 할 때 그 의식구조가 만약에 돈이라고 한 것 같으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켜 일시적인 복, 상대적인 복,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복과 특별한 복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혼돈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당히 지금 교회들이 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위기 상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왜 믿느냐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천국 가려고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통정리해 주고 싶어서 예수를 왜 믿느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쉽고 또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자를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예배가 무엇이냐?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는 예배냐? 직업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더 급한 것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이 올바로 성립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이 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첫 번째 교통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이라고는 먼저 단어의 뜻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시편 1장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슐레이 하 이슈라는 히브리어의 뜻인데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올바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이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어적인 명사적인 의미도 보다는 어떻게 하는 그 가치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말씀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어떻게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복이 되느냐 즉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올바로 살 수가 있는가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여야 할 것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여야 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할 것 왜 나중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에 하여야 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모든 구조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겠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적인 복을 받을 사람은 가리켜 의인이라고 했고 또 반대적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악인의 단어의 뜻은 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인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뭐에 가서 삐뚤어졌고 뭐에 가서 빗나갔습니까?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무엇을 향해 쏘었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혹시 벗어나서 0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9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분하고 일단 관역이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가서 맞지 아니하고 관역에 미흡했거나 미처 모자랐거나 아니면 오버페이스 됐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관역을 빗나가면 사위비족화나 이단에 빠지기도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 사람의 마음이 이 관역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즉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은, 바로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즉 관역으로부터 빗나가 있지 않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지 않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말은 안정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막 소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혹시 얻게 되면 기분 좋고 어려움이 오면 막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따르다, 서 있다, 그 다음에 앉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르다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저 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니까 가다라 가다 말이 두도 있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돌이킬 수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어렵겠죠. 서 있으니까 이게 좀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제 물이 젖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하면 오랜 시간 세월 가운데 개념이 잘못되어서 아예 거기에 그냥 젖어버리면 고질병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체질 개선을 개념부터 올바로 깨달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여야 할 것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쁘 이게 재밌습니까? 이게 뭐 그냥 잠자는 무슨 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지병이 느껴질 거예요. 막 이해도 안 가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성경 공부 성경 나온 목사님이 하라고 했을 때 없이 하려고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재미도 없어. TV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데 아, 어떻게 보면 TV가 예수 믿는데 참 방해되는 요소 많은 것 같습니다. 볼떡 보더라도 덮을 때 탁 덮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 대면만 보다가 다 먹고 올 줄 알아야지. 아이고, 요거 하다 보면 시간 먹고 타이트 먹은 거 아니야. 주저불란이. 이게 체질이 되면 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경험은 혹시 못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체험 못했다고 할지라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생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 겁니까? 그러니 한번 성경을 봐야겠다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성경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우리말로 묵상으로 번역해지 왜 그렇게 번역해지 전 모르겠지만은 보통 우리 개념으로도 묵상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생각해보고 큐티라는 말이 거의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큐티의 원래 뜻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 어쨌든 화이트타임인가? 아 그건가? 제가 혼자서 그거로만 그렇게 해봅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히브리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밥을 골라서 먹는 식밖에 아닙니다. 나에게 복 받아라. 사람이 잘 된다. 믿고 구하면 이뤄진다. 아멘! 아주 감독하게 눈이 탁 뜨고 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묵상하다고 하는 말은, 배고픈 사자나 호랑이, 이라 맹수들이 밥을 잡으려고, 먹으려고, 확 한 그 순간, 으악! 하고 앉았습니다. 고정관념 사람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오랑 할 때 호효한다고 합니까? 울부짖음.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로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이 잘 되지 못했던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막 하면 뭐 그냥 쌀밥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은 맛없는 보리밥이 또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도 옛날에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그냥 요즘은 그래서 말든 그냥 쌀밥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은 잡곡을 좋아합니다. 야, 이게 체질금이 됐나 봐. 저는 고기 먹고 쌀밥 먹고 빵 먹고 아무리 다 먹어도 항상 요래. 그런데 키는 안 그렇더라고요. 키는 제가 조금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제가 사관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사관학교 갈 수 있을 그 수준에 미칠까 말까 할 정도니까 그래도 요보다는 요만큼은 컸을 거예요. 말들을 안 내리고 다들 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만 하고 착각하고 말들을 안 내리고 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옆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예배 그러고 네. 이제 얼굴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심장은 그냥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키가 이렇게 안 좋지?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키가 1m 70은 되는데 아버지는 키가 작아졌냐? 아버지 입도시 나한테 맞아요. 어 이상하다. 왜? 제가 겪어보니까 한 5cm가 줄더라고요. 키가 지금 제 나이에. 설마 그러려고.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동감이야 할 겁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무슨 말을 하다 상처 물어봤어요. 자꾸 무슨 말을 자꾸 하는 말을 하려고 되게 버릇이 들어갔습니다. 예? 배고픈 거. 배고픈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막 먹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하루 굶겨보세요. 아이들이 하루만 안 먹으면 막 먹어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틀 굶겨보세요. 그러면 체질 개선이 됩니다. 신앙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 안 줘도 아무 사람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허겁지겁 못 봅니다. 그러면 체질 개선이 돼서 뭐든지 달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고픈 사자가 굶기만 굶주리던 사자가 포부하듯이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세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국은 귀하고 천하신 말씀일세. 아버지가 아마 박수 받았어요. 진심은 아버지 닮아서 노래를 잘합니다. 아니요, 여보 씨를 닮아서 노래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은혜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 가장 좋은 은사를 받게 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사를 받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다 말씀의 체험을 해야 돼요. 또 복이 되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는 무슨 물입니까?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 위에는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저수지를 통해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쌓는 문으로 쫙 나가는 그 수로를 말합니다. 물이 통과하는. 그런데 이 수로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그 말씀에 심어지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자에게는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나무로 돼 보통 나무가 아니라 뿌리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바짝 말라서 죽은 나무. 비록 죽은 나무지만 그 수로의 말씀에 심어지기만 하면은 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리라. 할렐루야. 이한 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라고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떨어져서 사는 자, 떠나서 사는 자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언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부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 이 생명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든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죽을 때 가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이 나무의 본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 나무는 바로 예수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열매는 나무의 본분을 하는 것이요 본분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하니 항상 기뻐하라. 내 아버지의 뜻이라. 항상 기도하라. 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즘 제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면 간증으로 빌어서 취소하고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자 그리고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더니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살아있는 청청하며 젊은 자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항상 새로워지고 독수리와 같이 나이가 안 들고도 할 일이 있으니 살 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살 맛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 돈이 많으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살 일이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살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살 이유가 오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아니고 화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갇혀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니 오 주여 이 시간 오시 없어서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제목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이걸 갖다 뭐라고 영어로 말합니까? 그래도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런다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서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겉모습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면 좋고 내가 원하지는 않은 것은 나쁘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해서 everything was okay?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봐도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든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네.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죠. 이 형통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속한 생각으로는 형통이 아니죠. 꿈이 있는데.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불만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얼마나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나가시기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래가 건강해요. 형부소에 가서 그래서 불평했습니까? 모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뻣쩍하다 하면 아니 하는 뜻이 아니야 참. 또 좋은 데서 오케이 이게 뭡니까? 이것은 형통이 아니고 이것은 불통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증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날 때도, 만사도 어떤 일도, 어떤 형통도, 어떤 불안한 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천국가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복 없는 자. 왜 복이 없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느냐. 뭐와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의인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의인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열매,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악인은 바람과 같은 바람이 나는 벼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태풍 같은 그런 큰 바람이 아니라 미풍상 바람입니다. 즉 아직은 작은 바람에도 막 마음이나 소라스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큰 바람에도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아마나만 불어도 영영 죽겠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국어책에 옛날에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책이에요. 아직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 모르지만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막 흔들립니다 마음이. 그게 바람이 납니다. 왜 바람이 날아갑니까? 이 교회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몸이라고 했습니다. 알몸은 생명이 있지만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습니다. 겨는 뭘 말합니까? 육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가치 기준, 육신에 속한 생활 습관, 모든 것을 육신을 표준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겨와 같은 것이니 겨는 불태워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길,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지만 아기는 예수님과 함께 없이 사니 복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발라기가 3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받을 자이니 하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불로 탈 때의 심판단에 견딜 수가 없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습니다. 지옥 가는 인사이니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집가기는 다 태워버리지만 아리고 천국 천국 들어가니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